팝스 뉴스. 2023 글로벌 에코리더 뉴스 이기모집 안내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혹은 글로벌 청년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탄소 중립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을 우대합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에코맘 코리아 교육센터 이메일 혹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컬리에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디지털 광고 업무 보조 담당 인턴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MS 오피스 활용 능력 보유 및 4년제 대학 휴학생으로 6개월 근무가 가능한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로 지원서와 2차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사항은 컬리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제1회 메가스터디 공모전 개최 안내입니다. 공모 자격은 메가스터디 이용 중 혹은 이용 경력이 있는 개인 혹은 5인 이하의 팀입니다. 총 상금은 1천만 원으로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2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기타 사항은 메가스터디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현지 시간 11일 AFP통신은 로켓 테란1이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로켓 압력 문제로 발사 직전에 취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 최초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테란1은 지난 8일에도 발사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추진체 온도 문제로 직전에 불발된 바 있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발사를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내년에는 테란1보다 큰 중형 재활용 로켓 테란R을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2일 오전 9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70대 부부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함께 작업하던 부인 B씨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지하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서울시청 박지원이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2관왕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박지원은 이번 대회 개인전 전 종목에 출전했으며 남자 500m에서는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난 뒤 기권했으나 주종목인 1500m와 1000m에서는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에 남자 조별 5000m 계주 결승에서까지 동메달을 추가해 박지원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3개를 목에 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편 박지원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 총 14개를 입술어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